기뻐요 미스터유. 얼굴은 왜 돌려 사랑하다 싫어지면 그만이지. 얼굴은 왜 돌려 돌아서야지. 가슴 속에 아쉬움은 조금씩 있겠지만 그까짓껏 바람의 사나이 잊을 거야 미스터. 이봐요 미스터유. 얼굴은 왜 돌려 사랑하다 싫어지면 그만이지. 얼굴은 왜 돌려 야지. 가슴 속에 아쉬움은 조금씩 있겠지만